내가 smart is so signal 탐하는 남자는 villain 영웅은 단번에 악당은 killing 여망이 가득한 난 그 후너라고 총 모양 오른손에 한 채로 일린 baby girl 나와 그대 노려 시간은 많잖아 나와 묘독초를 세버려 오늘뿐 여도 yes 죽을 때까지라면 더 yes princess 날 끌어당겨 작은 틈도 okay 해줘 내게 안겨 지친 맘을 쉬고 싶어